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때로부터 6년이 되는 것과 관련한 미야기현 동포들의 모임이 11일 일본 미야기현에 있는 도호쿠 조선 초중급 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 일꾼들과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희생된 동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제1동포들이 6년 전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극복한 투쟁 모습을 보여주는 녹화 편집물이 상영됐습니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동일본 대지진 당시 조국과 조직 동포들의 지원에 대한 감사문이 낭독됐습니다. 한편 청년 본부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논수님의 강령적인 2015년 5월 25일 소환을 높이 받들고 미야기 현의 동포 가정들에 들어가 그들이 지진의 후과를 말끔히 가시도록 방조하는 사업을 적극 벌리고 있습니다.